8일 새벽 3시경 남조선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조선동의 공해상에서 평화적인 어뢰활동을 하고 있던 우리 어선들에 달려들어 강제적으로 납치하려고 하는 시떨리는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우리 어선 두 척이 물고기 잡이를 하는 과정에 끊어져 나간 그물을 찾고 있을 때 주변에 은밀히 나타난 괴뢰 해군 함선 경북호는 어선들을 무작정 정선시키려고 했습니다. 괴뢰 해상 피적들의 납치 시도가 분명한 조건에서 우리 어뢰공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놈들은 직승기까지 호출하여 연막탄을 터뜨리면서 앞길을 가로막아 나섰으며 30분 후에는 또 다른 괴뢰 해군 함선 안동호를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어뢰공들이 어뢰활동 중에 있는 배이며 현재 귀향하는 길이라고 여러 차에 걸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은 고속단종들로 우리 어선들을 에워싸는가 하면 무려 20차에 걸쳐 수백 발의 전황무기 위협사격까지 하면서 기어이 납치를 강행해보려 했습니다. 나중에는 세 번째 괴뢰 해군 함선까지 투입하여 우리 어선들을 세면으로 포위하고 어떻게 하나 제놈들의 범죄적 기도를 실현해보려고 발광했습니다. 우리 어뢰공들이 괴뢰들의 야만적인 군사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우며 네놈들의 강도적 만행이 조국에 보고되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민군대가 오고 있다고 추상같이 을러매자 기승을 부리던 괴뢰 군부 깡패들은 황급히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철면피하게도 강원도 고성의 거진 앞바다에서 북어선 한 척이 항로착오로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섰으며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아침 7시 10분경 인도적 차원에서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했다는 거짓 여론을 내돌리고 있습니다.